이재용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월요일 아침 뉴스 이재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위안부 명칭을 삭제한 초등학교 사회 국정 교과서에 대응해 교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대안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통합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야권연대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하나가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하는 등 미국 LPGA에서 뛰고 있는 한국 낭자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우올림픽 출전 경쟁도 뜨겁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중서부와 호남, 제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30여만 명의 양국군 병력과 미군 핵심 전략무기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오늘부터 두 달간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실시합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전시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이고 독수리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하는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연례적 성격의 대북 방어 훈련이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해 고강도로 진행합니다. 참가 병력은 양국군을 합쳐 31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과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증강이 돼서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군의 핵심 전략 무기들도 대거 참가합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와 B-2 전략 폭격기, 핵 항모와 잠수함 등이 투입돼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 훈련도 예년보다 강도를 높여 진행됩니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겨냥해 전쟁이 나면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이 훈련 기간 다양한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우고 있는 사회 국정 교과서가 위안부 명칭을 삭제하거나 유신체제를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일선 교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이달 안에 대안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어서 교육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개학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한 사회과목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교과서입니다. 비밀리에 집필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보듯 하나의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일선 교사들과 역사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친일이나 독재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대폭 축소한 대목도 30곳이 넘지만 문장 자체가 논리와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93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국정교과서의 오류와 부적절한 표현을 바로잡은 일종의 대안 해설서를 만들어 이달 중 전국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 김태우 회장입니다. 일단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수정을 해서 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은 기본인데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식의 표현들을 좀 더 풀어가지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설집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좀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지난 주말 현직 초등학교 교사 중심으로 검토 회의를 가졌고 초안이 완성되는 대로 역사교육연대회의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감수를 거칠 계획입니다. 역사교육연구소 백영식 부소장입니다. 고치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됐던 걸 다 중간중간 다 빼버려가지고 논리적 완결성도 안 맞고 책이 많이 엉성합니다. 다른 교과서는 경쟁을 한다면 이거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안 할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육부는 교과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해설서 배포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거듭된 거부로 야권 통합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지역에서의 야권 연대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통합뿐 아니라 수도권 연대에 대해서도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총선에서 새누리당 압승을 막기 위한 연대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천정배 대표는 야권 연대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김한길 선대위원장 측근도 수도권 연대까지 포기하면 자연사하는 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성룡 원내대표도 격전지에서의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 저는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틀을 열어놔야 되고 5% 10%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다면 바뀐다면 그건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네. 어쨌든 새누리당의 개헌 저지선만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는 노회찬 전 의원 같은 당선 가능성이 큰 정의당 후보의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야권 연대가 없다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3%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갈린 수도권 20곳 정도를 여당에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경우 여권의 독주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여야가 이번 주 나란히 2차 컷오프를 예고하는 등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한 새누리당. 이번 주에는 2차 발표에 이어 1차 발표 지역에 대한 경선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2차 발표는 친박 김태환 의원만의 컷오프에 그친 1차와는 달리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탈락까지 전망되면서 긴장감은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계파 간 전면전 우려도 나오지만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발이 없을 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르면 내일 2차 현역 의원 컷오프 명단을 발표합니다. 3선 이상 중진 50%, 초재선 30%가 정밀심사 대상인데 10명이 탈락한 1차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공언대로 친노, 운동권 인사의 포함 여부도 관심입니다. 패권 정치가 다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활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표지적 없는 진보 정책이라는 것은 이 당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는. 호남이 거점인 국민의당도 어제 광주 지역 면접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극우 정행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일명 좌익 교수와 함께 활동한 동료들의 댓글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고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좌익 교수와 함께 국정원 직원 3명이 일베에서 활동한 사실을 찾아내 2013년 7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를 한 지 2년이 넘어서야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끝에 좌익 교수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 3명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입수해 이들의 글을 출연한 결과 검찰의 해명을 그대로 믿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옛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판단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대선 당락을 떠나 여의도 귀퉁이를 차지하려 한다거나 한 방송 프로그램이 박근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방영됐다는 내용의 댓글 등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 핵심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속어로 폄훼한 표현도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원전 정책을 옹호하거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급하게 비하하는 글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정치 관여가 아니고 의견 개진일 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좌익 교수와 이들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의 활동을 알고 있었던 만큼 조직적 활동에 대한 의심을 지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최근 정부가 파견직 확대에 골몰하는 동안 4명의 20대 파견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메탄올 산재사고로 본 파견 노동 기획,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루아침에 건강과 행복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사연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몸살 감기인 줄만 알았다. 불과 두 달 만에 연달아 메탄올에 중독된 4명의 파견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을 보호 장비도 없이 다뤘는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때까지도 몰랐단 얘기입니다. 심지어 병원비가 부족해 의식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병원에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실명위기에 놓였을 뿐 아니라 일부는 대뇌신경까지 심하게 손상돼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한 아주대병원 민영기 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저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메탄올뿐 아니라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 다행히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애초 최저임금을 받았던 이들로서는 휴업급여가 충분할 리도 없고 가족들도 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메탄올 산재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 정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 정부는 문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긴급 건강진단에 나섰지만 지난해 12월 이전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피해자들을 찾고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노동상담센터를 찾아와서 밝히라는 건지 좀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들고 건강과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하는 파견 노동의 현장.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파견법처럼 파견직 노동을 확대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언론 스크랩 업체를 해킹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는데요. 당사자들과 당국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위협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IS의 서버를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의 한 언론 보도 스크랩 업체는 주말 내내 사무실 문을 걸어잠근 채 경위 파악에 몰두했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업체 대표는 IS의 해킹을 당한 영문을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했고 업체 직원들도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원이어서 이게 토요일날 발생한 일이었고 그래서 저도 소식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현재. 앞서 IS는 해당 업체 서버를 해킹해 확인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11명과 업체 직원 9명 등 모두 20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17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IS는 인질 참수 장면까지 보여주며 공개된 인물에 대한 사례를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의 테러 대상이 된 문체부 공무원들은 사례 위협보다 타깃이 된 이유를 모르는 답답함에 더 괴로워하는 눈치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테러의 위협에 딱히 염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대상이 된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보수사당국 역시 테러 공포의 극대화를 위해선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나 기업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왜 이번과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 경찰은 타깃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신변 경호도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해당 업체 서버 기록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해 해킹 경위와 테러 위협의 진위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조성진입니다. CBS의 기획보도 IT 정치를 터치하다 두 번째 순서로 강력한 유권자 플랫폼으로 자리한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13 총선을 이전의 선거와 구별짓는 것은 단연 스마트폰입니다. 과거 디지털 정치가 SNS를 통한 정책 홍보 같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빅데이터에 따른 맞춤형 선거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정보 처리 능력과 위치 기반 기술로 정치 성향이 확인된 개별 유권자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위치 정보 데이터로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간 여부를 파악해 시간대별로 투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온통소통과 정감이라는 앱을 통해 총선 공약 설계에 나선 것도 앱을 통한 여론조사 등으로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겠다는 전략입니다.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MIT 경제학과 대런 아세모글루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합니다. 정치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편향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는 위험이 예측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를 피하기 힘듭니다. 스마트폰이 일상 깊숙이 들어올수록 개인정보는 빅데이터로 정치인들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국 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올해도 투어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한 가운데 올림픽 출전 국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LPGA 투어 5개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벌써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개막전 김효주에 이어 장하나가 지난달 코스 챔피언십과 어제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 14승을 거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잇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태극 낭자들의 금메달 가능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는 선수들에게는 또 다른 목표입니다. 전인지 선수입니다. 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저한테 기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출전 제한이 있다 보니 우리 선수끼리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세계 랭킹 15위 안에서는 국가당 4명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든 한국 선수는 모두 6명입니다. 박인비가 2위, 장하나가 5위, 양희영과 김세영, 전인지가 각각 6, 7, 8위, 유소연이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10위였던 장하나가 어제 우승하면서 단숨에 5위로 뛰어오르는 등 매 대회 결과에 따라 올림픽 출전 가능 선수도 바뀝니다. 과연 누가 꿈의 무대를 밟을지 또 금메달의 영예를 나눌지 LPGA 무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홈런왕 박병호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장쾌한 말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박병호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샬럿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0-0이던 1회 초 2사 말루에서 좌중간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말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다음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낸시 여사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베레어 자택에서 우혈성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을 압박했지만 북한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발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그레고리 톨로라야 박사는 김정은이 북한 정권 내부의 강경파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불만을 미리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과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는 제2고난의 행군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월이 되면서 외부 세계의 경제 제재가 구체화되자 상품 유통이 주춤해지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라크 중부 바빌주 주도 아릴라의 경찰 검문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 폭발물을 실은 유조차를 이용한 테러가 일어나 최소 100여 명이 사상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는 테러 직후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터키 남서부 디딤 인근 에게해에서 그리스로 가려는 난민선이 침몰해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터키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서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월요일인 오늘도 예년 기온이 크게 웃돌아서 때이른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고 또 오늘도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어제 유입된 황사가 정체되고 중국 중부지방의 황사가 계속 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이렇게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 겠고요. 또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서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면서 오늘 대기질이 종일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밖에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고 낮 동안에는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고 원주와 부산 17도, 대전과 대구 18도, 부산이 19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도 좀 더 높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떨어져서 주 후반 내는 영악번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재용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정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문들 톱뉴스가 다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앞으로 추진할 중점 사업에서 제외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앞서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내용이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가까운 랴오닝성, 지딘성 등 지방정부들이 경제협력 계획을 잇따라 취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 랴오닝성과 지딘성 정부가 지난해 1월에 그 지방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는 북한과의 경협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비례대표의 공천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네. 역시 헛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여야가 앞다퉈서 마련했던 비례대표 공천 혁신안이 지도부 교체와 당내 주도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대폭 수정되거나 무산될 처지가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도 상향식 공천으로 뽑겠다던 김무성표 혁신안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Mnet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줄여서 수수케라고들 하죠. 그렇죠. 수수케처럼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개 오디션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은 계파 간 의견 차이로 안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안을 문재인 전 대표가 만들어 두었지만은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선출, 시행 세칙이라는 게 있지만은 당내에서는 그 공천과 관련한 권한을 유인받은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도 폭넓은 재량권을 발휘해서 결국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안 될 것으로 보는 이런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쇠락해갈 것이다. 이런 기획기사도 눈에 띕니다. 네. 경향신문의 일면 기사입니다. 늙고 힘 빠진 일본이 곧 닥칠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일본에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15살에서 64살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것이 일본 쇠락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거품 경제 붕괴와 인구 감소의 이중 충격이 일본을 20년 넘게 디플레이션 상태로 몰아넣었고 재정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면서 일본의 잠재 성장률도 2000년대 0.8%까지 떨어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일본은 20년 시차를 두고 뒤따르게 된다면서 경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인구 감소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일본의 지난 20년 동안 얻은 교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공교육의 모델은 혁신학교가 흔들린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서울형 한국일보 일면에 서울형 혁신학교 이야기인데요. 이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1년부터 광노현 서울교육감 재임 시에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토론식 수업 또 80분 수업에 30분 놀이시간 이런 등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은 그 교사들의 일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이제 열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교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교사들이 반대하면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홍대 앞에 클럽 거리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을 볼 수 없다는 기사가 있는데 속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인데요. 그 클럽에서 무대를 설치해놓고 춤을 추도록 하는 이것이 업태 위반에다 해서 네. 2013년부터 뭐 송사 그리고 이제 관할구청의 규정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못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홍대 상권에 있는 그 클럽들인데 그쪽이 거주 지역이어서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다 보니까 전부 이제 문화들 저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 그래서 마포구가 그럼 앉아서 해라. 이렇게 풀어줬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불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양승진, 이동직, 조성진, 기술 최동철, 진행의 이재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어지겠습니다. CBS